실내 꽃불 깨피는 남쪽 나란의 고향 언덕이 초가상가 그립습니다. 자축고를 입에 물고 눈물 흘리며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달 뜨는 저녁이 새 동무 절에 개춘 북두성이 서럽습니다. 작년 봄에 모여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던 즐거운 시절아 이별가를 불러주던